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아, 이성원 네. 대표. 오늘 시장도 정신없어요.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 때 조금 시작하자마자요. 주식시장이 코스닥이 1% 떨어졌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코스피도 약세 막 흘러가다가요. 지금도 쑥 바뀌더라고요. 바뀌더니 플러스라면서 코스닥은 0.6% 상승, 코스피는 또 0.2% 상승인데요. 시장이 완전히 미친 액수 널뛰는 시장입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던 거, 나는 어이가 없어. 저희 어제 잠시도 얘기했지만, 방송 녹음도 했지만은, 어저께 이성원 대표가 얘기했던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거 뭐, 거의 뭐 한가 들어갔다 또 반등하고, 오늘 전문가들이 백신 없다는 거, 네. 어? 오늘 얘 알았나? 어저께 몰랐어? 어저께도 알고, 어저께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또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고. 그래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최근에 이제 그 관련돼서 네네. 이제 부각이 돼서 네.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현재 항바이러스 치료하고 네. 이것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모를 네. 것도 아닌데, 그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네. 네. 어쨌든 특이하네요. 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나라에서 없고 네.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말로 하더라도 시장 시뻘건데 아주. 그러니까 아침에 쑥 팔았었거든. 네, 이게 네. 이제 미친 엑스 널뛰는 그런 시장이라니까. 네, 네. 시장이 하여튼 질이 이상했고요. 오늘도 계속 이슈가 되겠지만 현대차는 어저께 이제 14만 원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네. 현대차 혼자 내리네. 4위 5위 뭐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인데요. 어저께여서 오늘도 좀 약세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판매 시장 나왔으니까 또 잠시 후에 한번 찾아보겠고요. 네. 하여튼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 한번 수급이라는 거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뭐 현대차만 외롭네요. 네. 외로운 현대차고 외국인 뭐 그 외국인 코스닥 거래소 모두 다 이제 매수인데 역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해외 주식 비거세가 됐을 경우 기관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 비거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기관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실탄에 대한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대형주를 선호하지 못하게 하는 중형주와 소형주 위주에 대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외국인도 역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여전히 지금 오늘 아예 극도로 이제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제는 한 7조 정도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간대 2조 6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니까 네. 어제보다는 거래 대금도 좀 위축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뭐 해외 주식 잠깐 얘기했는데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네. 얘기도 있다. 그 정도의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일단 시간 있으면 그런 거 수치나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같겠고요. 수급 잠깐만 체크해보면 코스피상에서는요. 외국인이 지금은 260억에 지금 현재까지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오늘 또 전지현님 아직 안 나오시나 얘기하는데요. 전지현대 맞습니다. 네, 오늘 전지현대 맞고요. 전지현대 맞는데요. 또 우리 궁금하신 거야. 두 분 네. 만담 스타일 짱인데 전지현님 늦으시나? 전지현님 중국 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난리 났어. 중국 얘기하고 자동차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어떻게 할 거야? 그분 네. 자동차 부품 얘기했잖아. 자동차 부품. 200명 정도 훅 늘어났네? 그러니까. 역시 전전 효과. 이러다가 전전님 오늘 안 온다 그러면 폭파지, 폭파. 폭파. 악성 댓글 막 올리고. 악성 댓글 올리는 거지. 댓글 전전 잡아라 그러면서요. 지금 네. 보면은, 메르스 추가 환자 5명 발생,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보도자료 보시게 되면 네. 가장 최근 소식이 업데이트 되니까, 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보도자료 네. 좀 알고 여기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네. 보건복지부 들어가셔서, 네. 종교하는 이성원 대표자 네. 화면이요. 방송 존경하는 자료, 존경하는 자료 들으시나? 보도자료 네. 나왔네. 네. 보도자료 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보시게 되면,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 네. 그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도자료 알림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알림에 들어가셔서 네. 이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 항상 네. 그 최신 데이터를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환자 5명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쭉 보게 되면은 네. 지금 그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건 아니죠. 지금 네. 보게 되면 쭉 전부 다 의료기관에서 같은 네. 병원에서 네. 동일병원, 병동병원, 병동병동병원 이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그 지금 메르스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변동성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야 또? 현대백화점에서 돈 번 거 20% 내가 깨평 줄게. 일단 급해졌어. 좀 네. 불리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웃긴 얘기가 뭐냐면 네. 호텔신라가 이런 격이 없는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거든. 호텔신라도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버스 주차하는데 우리밖에 없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왜냐면 오너들의 자존심이 걸린 게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 면세점 양상 자체가 오너들의 자존심 게임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보게 되면 진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지금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이게 2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아주 초강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한테 주면 난 70% 환원한다 이 사람. 70%. 아니 90% 주지 뭐 90% 예, 예. 환원. 어쨌든간에 예. 상당히. 우리도 한 신청할까? 우리도 한 신청할까? 90% 환원.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네. 이 면세 네. 그 면세점에 대한 그 기추가 주목이 돼가고 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추가적인 얘기들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한 장 받고 한 장 더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 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정확한 쓰셨네요. 네. 조금 전에 키레인99님 영어로 쓰신 분인데요. 네. 그게 주주돈인데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오너가 네. 이거 정확히 말씀하신 네. 거죠. 제가 이제 주주도 아니지만 제가 면세점에 법인이 생겼는데 그걸 주주잖아요. 근데 이게 네.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네 주주니까 네. 자기 결제는 끝이지만 내가 일반 그 상장된 회사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 뭐 변호사 좀 만나죠. 예. 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동안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딱 화면 한번 전개한 딱 안내 한번 들어가고 바로 다음 네. 코너 들어갑니다. 이게 매주 수요일 날은 키움증권 채널K 마켓11의 시간에서 11시는 11시에 이 수요일은 수요일이라고 들어가는 건 불법이죠. 네. 여기 회사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이미 시청자분들 전 세계에 우리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수요일은 무슨 데이? 전지현 데이죠. 번역해서 나가고 있나요? 응? 한글 자막 처리해서 나가고 있나요? 중문 자막? 그거는 네. 본인이 원하시면 네. 바로 자동으로 한 다음에 돌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것까지 우리가 해줄 수는 없어. 네. 그거는 구글의 역량에 맡겨야지. 네네. 왜냐면 구글 한번 돌린 다음에 그걸 뽑아낸 다음에 영어로 돌리면 다 돼요. 네. 알아서 번역해서 들으시면 되죠. 네. 그거 갖고 한글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네. 그잖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기 전에 1,700분이었는데요. 지금 1,9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이분들이 아시는 거죠.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이요.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해줘야 돼. 주식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거 좀 들어봐라. 그죠? 이거 좀 들어봐라. 누군지 좀 소개 좀 해줘. 자, 글로벌 넘버 투 이코노미스트.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예언가. 네. 거의 예언가가 됐어, 이제. 자,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의 해석구냐, 우리는. 해석하는 네. 사람. 그니까, 우리 전지현 누구, 우리 해설한 사람을 랍비라 그러나? 이거 보게 되면은 전지현 맞춰죠. 맞춰. 우리는 맞춰. 랍비가 네. 무슨 의미야? 랍비는 알고. 유대교에서 랍비가 이제 그 대충 해설해주는 사람이잖아. 그쵸. 예. 네. 높은 신의, 분이. 신의 목소리를, 신의 그 뜻을 해석해주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의미인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또 역사에 또 약하기 때문에. 네. 전지현님. 예. 오늘의 주제 어떤 것부터 풀어갈까요? 뭐 준비하신 것부터 얘기하고 우리가 또 신랄한 질문 들어갑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6월달 조정이 발생할 거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한 근거들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논리가 잘 들어맞고 있는지 네. 그런 데이터들이 저희들 전제적으로 깔았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 좀, 드러나고 있는 거네. 예. 말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 데이터들이 예, 숫자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네. 저희들이 6월 달에는 일정 부분의 변동성 확대를 감내해야 낸다라고 말씀드렸 그런 전망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최신 데이터로 이제 저희들이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국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페드한테 네. 자신감을 심어줄 거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ISM 5월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 그런 과정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이제부터 계속 올라가는 사이클에 진입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프라이스 데이터, 그 다음에 퀀티티 데이터 이런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해석해 보시면, 보통 명목 데이터들은 한쪽은 가격이 시그널을 주고요. 네. 한쪽이 수량을 시그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ISM 제조업 지수,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52.8로 올라갔죠. 네. 근데 그림 한번 잡아주시면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게 프라이스 측면에서 우리는 시장 경제에 살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란 데이터들이 수요에 가장 빠른 그 데이터인데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이 스프레드 하단에서 가격 지불 지수가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번 달에 이만큼 올라왔고요. 네. 이게 스프레드 하단에서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1-4분기 경기가 일시적 부진이었구나. 보시면 이 스프레드를 벗어난 건 금융위기 때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통상적인 사이클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가격 지불 지수가 생각보다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떴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그래프로 보셔도 많이 뜬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떴네요. 이게 보통 이번에 시장 포캐스트 값들은 한 43%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43%? 예. 네. 49.5%까지 급등했습니다. 오 그래요? 이 ISM 제조업 지수의 안에 보시면 이 단위가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 이 인덱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보통 지수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단위로 쓰는데 이건 퍼센트입니다. 이거는 다수결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다수결로? 네 그렇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100명한테 물어봐가지고요. 좋아질 것 같니? 그냥 쏘쏘할 것 같니? 나빠질 것 같니?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 중요한 의미는 49.5라는 거는 뭐냐면요. 50을 이상으로 하면 이제 아 제조업 경기 확장 영역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좋아진다. 예. 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49.5 그 안에 가격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제조업체들이 이제 가격 지불 지수는 원재료를 구매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겁니다. 네네. 생각해 보시면 가격을 다음 달은 이게 더 올라간다. 50을 넘어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수요가 강해서 원재료를 조금 웃돈을 주고 와서라도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조업의 경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이런 프라이스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전체 ISM 인덱스 데이터들이 올라가는 게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네. 다음 달에는 이 가격 지불 지수가 몇 가지 올라가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러면 50을 넘어간다. 그러면 미국 경기 돌아갈 속도가 더 빨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량적인 측면에서 가격 말고 수량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시면 이런 거죠. 뭐 별건 아닙니다. ISM 제조업 지수 안에는요. 이 가격 지불 지수도 있지만 퀀티티, 그러니까 수량 지수로 볼 수 있는 게 신규 주문 지수라는 게 있고요. 네. 이 제조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재고 대비 주문이 많으면 당연히 생산을 더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생산을 더 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진폭이 재고 대비 주문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을 더 높게 지불해서라도 원재료를 갖고 와서 생산을 하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재고 대비 신규 주문의 비율을 보시면요. 이 남색선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ISM 제조업 지수에 살짝 선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아까랑 비슷합니다. 이게 보통 일정한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한 0.8에서 1.6 정도가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입니다. 이걸 벗어났던 거는 금융위기 때. 네. 지금 일반적인 사이클 하단에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네. ISM 제조업 지수가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ISM 제조업 지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별명이? 주식시장이 네이팜탄입니다. 네이팜탄이나 또 뭐예요? 또? 네이팜탄 베트남 전쟁 때 네. 미군이 네. 그 베트 공들을 이제 땅굴에 숨었으니까 그리고 정글에 숨었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안 좋은 폭탄인데 정글을 날려버리는 폭탄입니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불바다. 영화에서 본 것 같네. 예. 무시무시한 네. 폭탄이죠. 장교 출신이에요, 자기는? 아니요. 사병 출신. 사병인데도 이런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뭐. 안 갔다 와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모르는 게 없는 거지, 모르는 게. 이, 그, 우리 전조님이라는 분이 데리고. 이 전조님 딱 오지니까 아까 1900불 딱 찍잖아, 지금이야. 네네. 대박이야, 대박. 네이팜탄? 네이팜탄.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는 알고 있었어? 군대를 안 갔다 왔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네. 이거를 써먹어야겠네. 네. 내가 보니까 일주일 안에 이성훈 대표가 네. 한국경제TV에서 네이팜탄 써먹는다, 그 말. 아, 그거는 좋은 표현인 것 같아. 그렇지. 좋은 표현인데. 예, 계속해주세요. 사실 중요한 게, 왜 네이팜탄?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 월 네. 초에 나오는 데이터 중에 1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일 충격이 강하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일 충격도 다른 데이터보다 좀 강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발표된 다음에 주식시장 여기에 대한 관성이 좀 강합니다. 충격은 근데 주식시장에서 충격은 얘가 거의 미국 데이터 중에서 가장 세고요. 네네. 사실 이 데이터보다 관성이 더 강한 데이터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요? 그게 고용보고서입니다. 그게 관성이 엄청 셉니다. 왜냐하면 고용보고서는 네. 페드의 의사결정에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속성은 사실 고용보고서 데이터가 조금 더 셉니다. 아.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게 월 초랑 네. 두 번째 주까지 엄청 중요합니다. 미국은 주 후반에 월 후반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사실 좀 별로 파워가 네. 크게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주식시장이 네이팜탄이라 별명이 붙었냐면 GDP를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아 이게요? 네, GDP를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중요한 데이터가 움직이면 이게 페드의 의사결정에 많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왜 이 제조업 경기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제조업 경기가 이제 미국 제조업 가동률 보면 아직은 완전 가동 수준은 아닌데요. 네. 한 두세 도 올라가면 분명히 설비 투자가 조금 자극이 되면서 고용시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질 겁니다. 네. 페드가 자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시그널이 점점 강해지면 안 그래도 연내한다 연내한다는데 네. 시그널을 6월에 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전 뭐 줄 건지 알지 모르지만 이 그 전조님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준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전조님이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고용시장 재화제를 들면서 이제 밀려서라도 임금 인상이 될 거라고 얘기했죠. 이번 달에는 안 그렇구나. 아니 그럼 추세가 이제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그랬죠. 제가 계산해본 바에 네. 따르면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임금이 사람들 생각보다 조금 뜨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나 여기 보고 엊그저께 또 미국 뉴스 보다 깜짝 놀라 진짜 깜짝 놀라서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제가 번역을 야 이거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 이 전조님 방송을 우리 방송을 번역 듣기를 돌려갖고 애들이 보는 거야 에버코어 ISR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스탠 스플리 연구원이 있는데요 네. 얘가 한 말을 제가 정확히 그냥 그대로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걔네 말로는 얘 말로는 골디락스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 예, 그래서 정확히 그냥 그대로 워딩을 제가 번역한 겁니다. 틀리더라도 그냥 저를 믿으세요. 제가 이 정도는 번역하는 사람이니까. 현재는 골디락스 가로 열고 물가 상승 없이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붙잡기 위해 임금 인상에 나서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딱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이 친구가, 이 양반도 다 전조님 말을 듣는 거지. 전조님 말을 듣는다는 건 마종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잖아. 네. 특히 말이 나온 김에, 마종님이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특강을 준비했어요. 그거 아세요? 무슨 특강? 요번 주 금요일인가 어제 오프라인 강좌를 해요. 네. 어디, 그 뜰 거예요. 아마 여기 영문에 어디 뜨는데요. 미리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요번 주가 다음 주가 무슨 그 8시에서 몇 시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그 해외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마종님 방 그 교육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거 신청해서 자산 배분 전략 치면 어디 나옵니다. 자산 배분 전략. 치면 어떻게 보여주세요. 네네. 하면 네. 교육센터에서만 하고 있다는데요. 찾아 보이죠. 이런 친절한 방송이 어디 있냐? 우리 마종님을 존경하니까 그잖아. 네. 예, 계속해 주세요. 네, 뭐 그 사람마다 뭐 보는 데이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네. 요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임금이 조금 상승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네. 이런 거죠. 왼쪽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고용 데이터가 움직이는데 그동안 고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안 떴다. 네. 그거는 뭐냐면 이런 보시면 실업의 지속 기간 중간값 그러니까 뭐 실업의 보통 사람들의 실업을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를 이제 중간값을 낸 건데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실업이 지속되면 임금이 떨어지고요. 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사이클이고 지금은 실업이 줄고 있는데 네. 왜 임금이 안 뜨냐 네. 이런 거죠.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을 벗어난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실망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장기 실업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보통은 실업자가 줄 때는 고용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고용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수요가 강해지니까 임금이 뜨는 게 정상이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뽑으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보시면 이게 사이클이 깨지 않았습니까? 이 장기 실업자가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장기 실업자들을 뽑을 때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실업 상태에 너무 많이 놓여 있다 보니까 슬픈데 보통 사이클에 사람 뽑으려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장기 실업자한테 돈이 옛날만큼 안 주는 겁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사이클로 돌아올 때까지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일반적인 사이클로 한 두 달 있으면 돌아옵니다. 아, 임금이 이렇게 되면 한 두 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사람을 뽑을 때 조금 돈을 조금 더 줘야 됩니다. 아. 되게 뭐 사실 경제라는 건 수식이 아니거든요. 아, 딱 이해됐어요. 이거 잠깐만요. 이해됐네. 이성 대표 이해했어? 네네. 우리가 9월 지나면 임금을 올려주겠네. 왜? 왜냐면 지금은 워낙 시장이 어려웠으니까 장기적 어려웠으니까 우리 그냥 에이 옛다 싼 맛에 쓰는 거야 우리를.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정말 좋아지는 걸 느끼잖아. 그러면 이제 돈을 줘야겠구나 느끼겠지. 그게 이제 요 타이밍을 보니까 두 달 정도 있으니까 9월 이후에 우리 월급을 주겠네. 그잖아요. 네. 딱 그러면 난 이해가 됐어. 시청자분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전화해도 소용이 없네 보니까. 두 달 정도 있어야 전화해야겠네. 네. 그래서 네. 이번 고용 데이터는 이번에 발표될 고용 데이터는 특별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해보면 네. 6월 FOMC에서 보도문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네. 이런 거죠. 조화는 지고 있는데 네. 아직은 아니지만 자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할 뭔가의 문구의 변화는 필요하다. 뭐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15일날 네네. 제 생각이 맞다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considerable time이 바뀌면 그 밑에 분명히 똑같은 문구라는 게 발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 만약에 변화가 그 문구의 변화는 아마 그냥 합리적인 경제 성장이 강화될 거라는 합리적 확신이 든다면 그때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걸 reasonab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는 얘기네. 예, 그렇게 되면 또 시장한테 이제 영어까지 예측하는 분이야. 영어 문구까지. reasonable, conviction 이런 말이 들어간다니 이거든. 그러면서 시장한테 데이터가 네네. 들어오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그리할 만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내가 액션을 하는데 네. 그건 타이밍의 문제고 올해 안에는 일어날 거고 네. 그러니까 알아서 잘 준비하고 너무 롱에 배팅하고 그러지 말아라 라는 정도의 의미를 보도문에서 줄 것 같습니다. 이제 딱 이해됐어. 느낌으로 다 알았고 알았는데 이제 시청자분의 질문, 저희의 질문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가장 오늘 오시기 전부터 막 난리 난 거 꼭 이것 좀 물어봐 달래. 중국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어요. 네. 중국 얘기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일주일 동안 이게 한 10% 훅 떨어졌다가요. 지금 다시 4,800 그 언저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요. 네. 이틀 동안 급반등했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뷰 다시 한번. 예, 4,500 내외에서 계속 치열한 변동성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정말 크게 보면 그냥 숨고르기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의 특성 네. 외국인 노출 비용 2% 기관 참여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이거 네. 다 개인 시장이고 개인 시장일수록 이동성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시장에서 말하는 숨고르기라는 그러니까 숨고르기는 맞는데요. 시장의 속성은 숨고르기가 맞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의 숨고르기는 보통 다른 나라 시장의 숨고르기랑 완전 다른 변동성. 대국적이다. 예, 엄청 크기 때문에 딱 이해됐어. 아예 그냥 플레이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과정입니다. 정리드립니다. 중국은 조정도 대국적으로 한다. 그리고 하여튼 4,500 언저리에서 숨고르기 국면. 그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 이제 신용장고 신용에 대한 네. 정부의 이제 뭐 약간의 가이드라인 혹은 규제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 특히 마이너 마켓들은 지금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런 신용장고의 정부 규제가 언제가 있었냐면 2007년 6월 20일 날 한번 있었습니다. 디테일 있네. 금감원에서 증권사들한테 신용 잔고가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신용 잔고의 금액을 5천억 밑으로 내리던가 아니면 자기 자본 비율의 40% 이하로 맞춰놔라. 이렇게 맞아,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미수가 작년에 2006년에 많이 발생하니까 네. 건전하지 않다라 그래서 미수를 억제하면서 이제 풍선 효과가 신용으로 번진 영향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사실 코스피 시장은 그때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단기적으로 그때 3일 동안 코스피 시장은 1% 정도 조정받았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때 3일 동안 한 5.9% 조정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의 신용 잔고가 그때 한 5조 정도 됐었는데 네. 코스닥 시장의 신용 잔고가 한 2조 5천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마이너 마켓은 유동성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변동성이 그러니까 물론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바닥 찍고 결국은 다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발생할 때까지 네. 한 3개월 동안 올랐죠. 네. 하지만 추세에는 분명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중국 주식은 답이 된 것 같고요. 또 그 각자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전지원님의 의견 드렸으니까 맞고 안 맞고 판단도 시청자분 냉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또 어제 오늘 가장 큰 건 이거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약간의 그 뒷사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저 기억은 이거죠. 유럽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자동차라니? 에? BMW라지. 그러면서 그보다는 부품 쪽을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예. 이거 자동차가 하여튼 2월 달까지 계산하니까 8% 정도 빠졌었는데요. 현대차 기준으로요. 지금 오늘까지 하면 현대차가 42% 빠졌어요. 엄청 빠졌거든요. 이게 작년 25만 덤이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빠졌는데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이런 전반적인 섹터. 예. 제가 뭐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네. 그냥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대한 접근은 시간을 사는 방향으로 사실 지금 현대 기아차 보시면 캡업이 없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네. 뭐 물론 내수 안 좋고 근데 중국에서 캡업이 안 되니까 밖에서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엔화 약세 때문에 미국에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삼중고에 시달리니까 도대체 이걸 왜 들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외국인 매도랑 이제 국내 매도랑 같이 맞물리면서 수급이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 네. 오케이, 그래 PBR 1배 오케이. 북으로 보여지니까. 근데 지금부터 매도를 이제 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거죠. 금융위기 끝나고 철강이랑 네. 조선이랑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생각하는 건 나쁘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네. 또 좋게 생각하면 보시면 이게 참 해석하기 나름의 문제인데 글로벌 지금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도 그렇고요. 네. 중국도 작년에 자동차 산업에서 예상한 글로벌 자동차 판매 수요보다 좋습니다. 네. 문제는 현대차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현대차가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는데 계속 역으로 성장할 거냐? 네. 라고 생각하면 밸류에이션 전자 말씀드린 트랩에 빠지는 거고요. 네. 아니다. 해가 충분히 뜨면 현대차도 늘어날 거다. 네.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하면 버틸 수 있는 건데 네. 후자가 됐더라도 시간은 많이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산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모멘텀 플레이를 하실 거면 낙폭과대라고 들어가시는 것은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고요. 네. 내가 현대차를 사는데 나는 적어도 1년 이상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난 들어간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식은 싸면 시간을 사서 살 수 있습니다. 싼 주식을 사는 거지 다만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건 아닙니다. 명언 나왔네. 싼 주식을 사는 거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잊어버릴까 문제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 밸류에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PBR 1에서 더 이상 현대차를 더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쪽에서는 현대차가 그럼 해가 떴을 때도 잘할 수 있던 보장이 어딨냐 이런 생각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생각의 싸움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싸움들은 변동성이 큽니다. 네. 사람 생각이 순식간에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실 때는 시간을 사시는 거고 많이 빠졌다라서 사는 거는 별로 매매에 굉장히 이제 잘하시는 분들과 강점이 있는 분들의 영역인데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인사이트의 매삭기가 아니라 네. 정말 주식 자체를 매삭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가격이 네. 가격을 보면서 사람들의 공포나 아니면 환희의 정도를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별로 쉽지 않고 어떻게 사실 펀더멘털 플레이를 많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장기적인 게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영역은 진짜로 네. 랜덤워크 영역에 주식이 랜덤워크라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어떤 실험에 되는 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기적인 거는 진짜 랜덤워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보다는 쉬운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답을 시청자분들이 냉정히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제가 또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5월 중순이었어요. 갑자기 저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급락하던 주식 있었죠. 네모라고 있었죠. 예? 네, 네추 뭐 있잖아. 100%라도 말도 하기 싫은데 이거를 한번 사봐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그랬거든요. 이틀 있다부터 반등했어. 그거는 펀더멘트를 아무 상관 없지. 그냥 주가 자체만 보고 사는 거거든요. 매매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할 수가 없어. 네. 아,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 거는 펀더멘털 보고 나 따지는 사람이 쉬운 건데 그걸 필요 없이 그냥 돈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상당히 그런 거를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자동으로 있잖아 기계로 시스템 매매 엄청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딴 얘기지만 닥터둠 있죠. 루비닝 교수. 네. 루비닝 교수가 어저께 다 전전에 보셨겠지만 엄청 시장에서 욕을 한 바탕 또 했어요. 버블 이런 버블이 없다고. 네? 그 양반 얘기는 뭐. 아니, 근데 그 양반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딴 거 다 떠나서, 뭐, 채권이가 면 다 떠나서,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그 시스템으로 헤비 트레이딩이 지금 절대 나수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에. 예? 네? 그래서 주가만 보고 막 매매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시작할 때 30분, 뒤에 30분이라면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 양반 얘기는. 그래서 시장이 뭐, 퀄러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 하는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는 많기 때문에, 시청자님 알아서 판단하는데, 하나만 더 질문 있으면 하고 보내드리죠.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 그 말씀하시는 게, 이 부품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좀 어려우면, 부품도 계속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린 게 네. 자동차 부품 계속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넘버를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 이동 막 이런 걸 계속 포인트다 금리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지면 일드가 나와야 된다 컨셉츄얼리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실적 나온 거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눈에 띄고 주가가 반응하는 것들 보면 이게 컨셉츄얼리 뭐 자동차 부품 다 안 돼 다 돼 이런 게임이 아니고요. 그렇죠. 밖에 공장이 있는데 뭐 수요처가 다변화되는 친구들 중에서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고 그런 것들은 반응해 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그냥 돼 안 돼 이런 게임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이 제일 중요한 실적.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6월 15일 날 FOMC 이후 외국인은 매도가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관망 계속할까요? 조금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급격한 매도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 게 네네. 지금 시장에서 이런 거에 대한 선반영이 있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굉장히 네네. 간단합니다. 네. 싸니까요. 싸니까요. 네. 근데 어저께 사실 어저께 현대차에 대한 매도 외국인 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외국인이 현대차를 안 싸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인 플레이는 그래도 시장 마켓 전체로 이제 왜냐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그 플레이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덱스 플레이를 하는데 인덱스로 보면 아직 싸다고 생각해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금리가 조금 올라와서 약간 위험 자산을 매도하더라도 그건 급격하게 팽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점 대비 7에서 8% 조정 저희가 연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1950이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바쁘시다 전전님 오늘 네네. 방송 여기까지 모시겠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전전 대회가 또 있으니까요. 네네. 또 미심쩍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모아 하다가 궁금한 게 하나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미 5% 정도 고점 대비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추가적인 조정폭은 그럼 그렇게 크게 안 보시는 거죠? 네, 1950. 네. 코스피. 네. 코스닥은 약간 다른 문제가. 네, 코스닥은 좀 다르지만. 네. 네. 코스닥 안에서도 뭐. 또 코스닥이라도 코스닥 다 그런 게 아니라 또 실적이 계속 말씀드리면 네. 금리가 올라갈 때는 발표된 실적이 네네.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새로 열리는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이동한다 그러면 금리가 좀 올라갈 때는 발표되는 실적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영향받는 게 엄청 커진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싼 주식이 좋은 주식이지 내려가는 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주식이 좋은 네. 주식이야. 싼 건 아닙니다. 싼 주식이 좋은 주식이지 증시 경우에도 떨어지는 칼라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전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 짓건데요. 우리가 또 보내드렸으니까 해석하는 네네. 시간 잠깐 해드렸는데 여기 여전히 부품주 중에서 그 이성훈 대표도 질문하고 아마 시추증 넘는 얘기하는데요. 제가 약간 영어로 써서 그런데요. 뭐 콘셉츄얼리 이런 얘기는 그냥 같이 부품주라고 같이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런 거 없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종목별로 잘 따져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서 이제 수출 비중 높은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로 따지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오늘은 딱 그 표현을 안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성훈 대표 말한 게 맞아요. 이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차 바라보게 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죠. 난 내 매출에 전부 그냥 현대차에 쫓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멕시코면 나도 간다. 중급 나도 가겠다. 뭐 모스크바 가면 나도 간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같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큰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뭐냐. 가긴 가는데 거기 현지 메이커들이랑도 영업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현지 메이커, 그러니까 그 현대차 현지가 아니라 중국이면 중국, 멕시코에 닛산 들어가, 폭스바겐도 들어가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 수많은 외국 기업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엮여갖고 매매가 돼? 그러니까 그 바이어가 좀 많이 확대되는 거, 그죠? 그런 회사가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어저께 이제 이분 자세한 거는 어저께 딱한 정보를 어저께 긴급히 저희가 편성해서 막 밤새 되어가지고 녹음해서 올렸잖아요. 네. 두 개 다 올라갔는데. 거기도 해놨지만 그 이거죠. 또 하나 뭐냐면 자동차는 지금 내연 기간이잖아요. 이건 대표가 더 알지만 내연이라는 게 쉽게 해서 자동차는 뭐가 들어가요? 이거 핵심인데 엔진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의 연료 계통, 거의 동력 전달 계통이 일관된 체제가 있는데 그게 자동차 부가치의 45%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상식적으로요. 이게 그만큼 핵심적인 건데요. 전기 자동차가 되면 그 45%가 콕 빠지는 거고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연료탱크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100% 정리해야 되면. 한 10년 후에. 아니, 10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따지 마요. 그게 전기차가 되면 그 45% 빠진다는 얘기고요. 네. 하이브리드가 떠오르면 그 중에 40%가 아니라 15% 빠지는 거고요. 뭐, 딴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세계 어느 자동차 회사나 그걸 싫어했어요. 왜? 자기 라인이 구축돼 있잖아요. 형님, 동생이 쫙 구축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5년 전, 10년 전에 빅3를 만들었어요. GM 다 만들었는데 다 씌운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왜 투자하냐 그런 거야.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 실리콘밸리에 있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고 작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특허를 다 공개했잖아요. 근데 특히 대한민국은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 전기차가 가지 못하는 이유 자체도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기존의 헤게모니 게임. 그러니까. 있겠고요. 근데 이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가 뜨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쓰는 상태에서 하나 배터리 쪽 더 얹어갖고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이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로 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유가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아직까지 전기차가 더 그 순수 전기차가 나오려면은 보급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예. 이 중국 관련된 쪽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사례를 한번 볼 테면 KH바텍도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주가가. 앞에서 보게 되면은 삼성에서 차트 좀 보여주세요, 이성 대표. 삼성에서 지금 보게 되면 메탈로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히려 메탈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려갔거든요. KH바텍이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에서 KH바텍이 너무 다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니네 우리한테만 줘야지 왜 딴 데 줘? 중국 왜 줘? 그래갖고 얘하고 이제 거래를 줄이는 거예요. KH바텍. 그래서 오히려 다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것만 갖고서 들어가기는 어렵고 이런 중소형 기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래서 작년에 제가 KH바텍 말씀을 드리다가 올해 말씀드렸던 게 파인테크닉스였죠. 그렇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LG양 이거 이쪽 그 메탈 케이스로 이거를 봐라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다변화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방금 말씀 주신 그 재벌 구조 이 재벌 구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재벌에서 야 얘 주지 마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좀 매우 중요해져서 그 관련된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거나 탐방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게 다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이요. 네네. 한쪽은 전기차도 될 것 같지만은 말한 대로 그 눈치 보다가 딴 데를 많이 영업을 했어. 네. 근데 어느 갑자기 우리 정 회장님 일가가 야,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워줬는데 너희들 너 살자고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어? 훅 자를 수가 있잖아. 네. 그게 재벌이라는 또 특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 지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은 호황 중에 대호황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렵죠. 대호황이에요. 지금 우려의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연율로 1,778만 대가 나와서 15년 만에 최고가 나왔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올해가 연중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이 나올 거거든요. 중국도 성장률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사상 최고예요. 네. 내년도 또 사상 최고예요. 작년 2,300만 대 나왔거든요. 지금 중국 예측이 2020년에 4천만 대로 커가는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생산 확대가 아직도 100%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요.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답이 나왔거든요. 아까 전지원님의 답은 나왔어. 1년 이상 본다 그러면 그럼 상관없다. 근데 저보러 사냐 그러면 저는 매로 전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차익의 자동차에 분명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 화면 먼저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카즈예요. CLZ. CLZ 이게 ETF거든요. ETF. BMW도 들어있고 폭스바겐도 들어있고 지금 보세요. 오늘 BMW 있죠. 10% 판매 4% 늘어났거든요. 아우디 11% 판매 늘어났어요. 그죠? 네. 도요다가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도요다가요? 판매 줄었는데요. 도요다 중에서도 고급 라인이 뭐야? 도요다 렉서스. 렉서스가 11% 늘어났어요. 벤츠도 역시 10% 늘어났어요. 혼다 있죠? 혼다 1%인가 2% 늘어나 3%인가 늘어났거든요? 캠리는 11% 감소했는데. 혼다의 럭셔리라스라는 뭐야? 혼다가. 어큐라잖아. 어큐라도 10% 이상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동차는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세계 해외 주식 하시는 분은 지금 자동차 업종이 반드시 갖고야 된다. 왜냐하면 중후방대한 주식 중에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없어요. 지금요. 중후방대한 주식 중에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요. 스마트폰 잘 된다 그래요?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네. 그잖아요. 중후방대한 거 있죠. 우리 제조업 기업에는 전통적인 거 있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도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이제 지리 자동차. 그 지리에서 그 볼보를 인수했죠. 스웨덴 볼보를 2조 원을 주고 인수를 해서 얘네가 이제 S60을 처음으로 수출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처음 수출했거든요. 그게 6만 불이에요. 그게 이제 6만 달러를 주고 수출을 했는데 아 4만 불에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 그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뭐 다 줄었잖아요.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 브라질, 미국 다 국내부터 시작해 다 줄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미국에도 10.3% 줄었죠. 그죠? 화면 좀 잡으세요. 종교는 이성훈 대표 화면. 미국 현대 그 자동차 같은 경우 10.3%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네. 밑으로 쭉 내려보면 기아가 3.9%가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럭셔리 라인에 그러니까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럭셔리 라인 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중국의 이 진출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도 반값 SUV라고 해갖고 15,000불짜리가 나왔거든요. 광저우 자동차에 지금 SUV가 그 보게 되면은 15,000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거의 티볼리보다 더 싸게 팔리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인데 티볼리 같은 티볼리보다 더 큰 차들이에요. 근데 이게 반값에 지금 팔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조만간에 미국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내 그러니까 어떤 현상하고 똑같냐면 광저우 자동차의 SUV가 중국의 샤오미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샤오미가 결국에는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시장 수익률에 대한 쪽 그러니까 뭐냐 점유율 1위를 뺏긴 건 아니지만 시장 점유율 자체를 계속 줄여나간 거거든요. 그걸 잠식해 나갔듯이 지금 상하이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그런 현상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중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 수출할 때는 이게 왜 무섭냐면 중국이 처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할 때는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포니를 그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 준비돼요 지금? 아 영상이요? 네 영상 보여요. 영상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좀 네. 영상 기가 막힌 영상 한번 공개할까 오늘? 네 아 좀 이따 공개하죠. 네 하겠습니다. 아 지금 기가 웬만하면 공개 네. 안 하는데 네. 이거 한번 공개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영상 찾기 위해서 저희가 딱 2박 3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이게 1988년 영상입니다. 네 88년 영상 그 당시에 살제 태어나진 않았 분들 많을 거야. 네네. 이성 대표 겨우 태어났나? 아 그때 학교 다니고 있었죠. 학교 열심히. 네. 그 영상을 저희가 공개하겠는데요. 그때 담배 폈나? 지금 나와? 지금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이때 엑셀. 네 화면 딱 잡으세요. 네, 소리도 나 소리? 잠깐 네. 소리도 나게. 네. 소리 나온대. From the average price of a new car, 소리 나. 잘 들으세요. Two new Hyundai Excels. 야 방송 좋다. 좋아 좋아. Room for five. And more standard features than any cars in their class. The only problem is getting them home. Hyundai cars that make sense. 여기 보신 분 이거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1988년도 미국 현지 광고 영상을 제가 찾아냈어요. 누가 찾아냈어요 이거? 형님이 찾았죠. 제가 찾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2차 사카 저스카 고민하다가 현대차 가갖고. 똑같은 돈 내고 두 대 사갖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갖고 집에 오다가 안 내니까 한 차를 갖다 중간에 세놓고 또 뒤차 갖다 이렇게 해서 두 대 네. 갖고 온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네. 이런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일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정도는 박수 쳐줘야 돼. 짝짝짝이 아니라 네. 이러면 내가 회장님을 야 이 보너스 한 100만 원 싹 쏘는 거지 이거. 이 정도 방송이면 그지 않아? 써야 되는데. 젠장. 근데 네. 지금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네. 중국은 그런 반값 SUV가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S60이 지금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제 볼보 레테르를 달고 이 S60이 지금 미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만들었다는데 괜찮네? 품질이 괜찮네? 라는 인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반값 SUV부터 미국으로 갔으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 역시 중국산 싸구려야. 근데 지금 얘네들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이쪽부터 먼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반값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가격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값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야, 중국산도 괜찮다더라라는 그런 인식이 일단은, 자동차 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면, 그 다음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 도요타의 격차를 이제 줄이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동안에 많은 시도는 있었죠. 에코스나 뭐 제네시스를 가지고 많은 그 K7 갖고 많은 시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가격으로 승부를 해왔지. 그 현대차 같은 경우가 가격으로 승부를 해왔지. 이 퀄리티로 계속해서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지금의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그런 중국의 상해차건 모든 차건간에 아까 말씀드린 거 글로벌 ETF에 다 포함되어 있다. 포함돼 네, 그렇죠. 있어서 포함되면 네. 된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자동차 되면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 좋다. 반값 SUV라고 해갖고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창청치처 이 지금 보게 되면 얘네들 H6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디자인 나쁜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안 나쁩니다. 근데 이성 대표는 안 살 것 같아. 아, 저는 안 사지만. 왜냐면, 저는 안 사는 이유가 SUV 자체를 안 사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세단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런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데, 반값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뭐 창청지초라든가 이런 SUV를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거. 잠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제 화면 더 보고 나서는 어쨌든 잠시 좀 제 화면 잡아주세요. 말이 나온 김에 현대차 어저께 이 화면도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 그 3대 지표, 3대 그 이승원 대표가 보여줬잖아요. 네네. 여기 보시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요 제가 화살표 갔는데 저 화살표 여기요. 네. 이게 9월이거든요. 9월 정확히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까지는요. 위에 제일 위에 도요다, BMW, 현대차 같이 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이전과 이후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제가 그날 정확히 이 방송에 얘기했겠지만 신뢰가 깨졌어요. 예, 삼성동에 부지 산 거 있잖아요. 10조. 확 한번 큰 통 한 거가 그다음부터 기관과 외국인에 썰렁한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간 배당 확대했지만 턱 돋는 소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됐다는 것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저는 하여튼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엄청 좋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주식 사야 된다. 전 세계 주식. 그래서 ETF 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분 여기까지 했고요. 2부에 마저 저희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